조선장애어린이 회복원에서 1일 개학식이 진행됐습니다. 여기에는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, 회복원의 어린이들, 보육원, 교양원 의사들과 학부용들이 참가했습니다. 개학식에서는 발언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. 이어 참가자들은 새로 꾸린 회복원의 여러 곳을 돌아보았습니다.